오늘 첫 곡 영화 마이 웨이 중에서 마이 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였습니다.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FM 영화음악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엽서를 처음 시작해 주셨는데요. 아주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울 봉천 이동의 정정숙 씨, 잘 들으셨죠?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 차이나 신드롬입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제작을 하고 제임스 브리지스가 감독을 했는데요. 여기서 마이클 더글라스는 주연도 하고 있죠. 제인 폰다, 잭 레몬과 함께 공동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제인 폰다는 방송기자 킴벌리 웰즈 역을 맡고 있고요. 잭 레몬은 핵발전소의 총감독 잭 역을 맡고 있습니다. 또 마이클 더글라스는 카메라 기자인 리차드 역을 하고 있고요. 이 차이나 신드롬이 발표될 당시에 구소련의 프라우드즈가요. 그의 아카데미 작품상은 이 차이나 신드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색적인 주장을 폈는데요. 그래서 비록 이 프라우다지의 주장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장문경 씨, 대전 대덕구 평천동의 옥지 씨,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마지막 엽서라고 아주 심술궂게 적어주신 서울 양천구의 정자 김승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FM 영화음악입니다.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유롬이 장모입니다. 우리 사이버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머? 자, 꾸준히 발라요.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Crying Game.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Crying Game.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넛스.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햄맛 라면 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 행복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밤늦게까지 공부에 여념이 없는 학생 여러분, 인기 스타와 함께 잠시 쉬지 않으시렵니까? 스타 탐구 퀴즈, 행운의 노래방 등 다양한 프로가 준비되어 있어요. 700에 8900번, 700-8900으로 여러분의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0에 8900번. 지금 전화 가세요.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 리듬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핵폭탄처럼 강렬하게, 봄바람처럼 상큼하게, 1억 4천만 불어치 웃음을 벌어들인 바로 그 영화, 시스터 액트. 불이 꺼지면서부터 여러분은 폭소 7리터의 집중포화를 받으시게 됩니다. 서울극장 브로드웨이, 중학생 이상 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플리즈. 5, 4, 3, 2, 1, go. On camera two, we need to clear bars. Come on, this is only 40 seconds long. Let's hustle up. There we go. Camera two is clear. Okay, let's preview. Red hair was a good idea. We talked about cutting it. California의 지역 방송 채널 3번. That's about it. Okay. Guys, how are we doing? 생방송 준비가 한창입니다. We're going to come out of the last section tonight. You better tell Pete he's got a chance to say goodbye. Studio B, this is Kimberly. How soon do we go live? 취재 현장의 카메라 앞에선 Kimberly Wills. 그녀는 방송 기자입니다. 아직은 생활정보 쪽에 가벼운 뉴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인기도 좋고 사내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죠. 30.07 and steady with the relative humidity 41%. The wind is from the south-southwest at 5 miles an hour. Now it's time to switch controls to Kimberly Wells, who is out on the field with a live mini-cam report. Kimberly? Pete, what did you do the last time someone had a birthday? Did you send a card or maybe flowers? No. Kind of boring, huh? Yeah. Want to try something more imaginative? Give an H, give an H, give an H, A, P, give a B, give a P, give a P, P, Y, give a B, give an I, give an R, T, H, happy birthday. Give a cheer, give a cheer, give a big hooray. There's something that I come to say, they tell me that... And this is just one part of a new group that seems to be taking L.A. by storm. Livewires. Kimberly. Mac here. Kimberly, can you hear me? Yeah, Mac. 방송을 막 끝낸 킴벌리에게 새로운 취재 명령이 떨어집니다. 벤타나에 있는 핵발전소로 가라는 것이죠. What about Richard and Hector? Now they'll pick you up and you can all drive up together. Right, okay. Here, try to get off. Thanks. You deep? I don't smoke. It's 1240 in Los Angeles. Temperature is 68 degrees in the Civic Center. Here's a new one on the charts for the first time this week. Gibson. I'm Ms. Wells, Bill Gibson, Public Relations, here to help you through security. Exterior Ventana Special, take one. Okay, Kimberly, we're California 가스회사 소속의 핵 발전소. 이곳 관계자 깁슨이 취재팀을 맡습니다. With them gone, the nuclear fuel sets up a chain reaction that produces a tremendous amount of heat that boils the water, that turns to steam. 터번을 가동시키고 발전기를 움직여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깁슨이 카메라 앞에서 핵 에너지가 전기로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킴벌리는 그런 그의 친절에 고맙지만 함께 간 카메라 기자 리차드는 왠지 비판적입니다. 왜 핵 에너지의 위험성은 얘기 안 하냐는 것이죠. 이건 취재지의 음모를 파헤치는 게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는 킴벌리. This is coverage, not controversy. Be a friend. I'll try. This is the turbine room. 취재팀은 깁슨의 안내로 공장 내부를 둘러봅니다. 공장 규모는 실로 거대합니다. 킴벌리는 이 생생한 현장에서 리포팅을 하고 싶지만 기계 소음이 너무 큽니다. This is the control room. Aha. Brains of the beast, huh? Glass is bulletproof and soundproof. 통제실이 내려다보이는 밀실입니다. 방음 유리로 둘러싸인 통제실은 발전소의 두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촬영 금지 지역이기도 합니다. No, he just looks like the only guy old enough to know what he's doing. That's Ted Spindler. He's been with the company since before the plant was built. Oh, I'm sorry. We can't film in that direction for obvious security reasons. No one shot? 통제실을 구경하던 일행은 갑자기 몸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낍니다. Very independent. 곧 이어 울리는 통제실의 비상벨. 뭔가 이상합니다. 유리 넘어 통제실 직원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고요. 발전소 총감독 잭은 이 진동이 터번 트립이라는 기계 고장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Generator trip, full load rejection, turbine trip. Reactor scram. Okay, we're off the line. Disconnected from the grid. Ted, stabilize the reactor. Right. 그 순간 다시 흔들리는 탁자 위의 컵. 하지만 잭 혼자만이 이 두 번째 진동을 느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통제실 직원들. 리차드의 카메라가 어느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눈치챈 킴벌리가 깁슨 모르게 손으로 슬쩍 카메라를 막아주죠. 핵발전소의 사고, 이건 분명 특종감입니다. Hey, Jack! What? Look at this water level indicator. Water level's low. This says it's high. Well, that's it. 안전조치를 취하던 잭은 핵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데 중요한 저장고의 물의 수위가 너무 낮은 걸 발견합니다. 수위가 너무 높아도 또 너무 낮아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핵발전소 전체를 잃을 수도 있죠. 공장 내의 모든 사람을 대피소로 대피시키라고 명령하는 잭. 수위는 계속 내려갑니다. We got a dump pressure. Jack, you can't take that chance. 최후의 방법으로 저장고에 압력을 내리는 잭. 통제실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입니다. Come on, let's. We've got Lucy, Jack. 바로 그 순간 최후 수단이 통했는지 수위 측정계 바늘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갑니다. 환호하는 통제실의 직원들. 이 모든 상황이 리차드의 카메라에 다 찍혔습니다. 킴벌리와 리차드는 방송국에 돌아온 즉시 기사를 작성하고 편집을 끝냈습니다. 데스크인 맥이 6시 뉴스에 이 특종을 내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Hello? Yeah. Mr. Jakovich? Yeah, yeah, for you. Thank you. Hello? Yeah. Who? Okay, okay. I'll be right there. 방송을 몇 분 남겨두지 않은 이때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사장 자코비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Why? Not till I find out what's going on.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전에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결국 특종은 이날 6시 뉴스에는 방송되지 못합니다. Good morning, Kimberly. Hi, David. How are you? Hi, Jim. Come on in. What are you talking about, Nick? You gotta put it on the air. I photographed an accident. 다음 날 아침, 통근하던 킴벌리는 카메라 기자 리차드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습니다. 어제의 방송 불방권 때문이죠. Nuclear plants are considered security installations, and as such fall under the protection of Title 18 of the United States Criminal Code. 사장 자코비치는 허가받지 않은 촬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아예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Accessories just for having that film on the premises. Bullshit. It's just all bullshit. Don't kick me under the table. I'm not going to shut up. Oh, Richard, come on. Now look, have you seen what they officially released? An unanticipated transient. What the hell is that? Huh? What is it? 리차드는 어제 사고에 대한 공식 발표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알려진 것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그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킴벌리가 끼어듭니다. 필름을 전문가에게 보여서 의견을 들어보자고요. 사장은 거부합니다. 그 필름에 관해서는 핵조사위원회 NRC에서 결정을 내릴 거라고요. We will be given a full report at that time, and only at that time we will decide what to do about the film. I don't believe this. I really don't believe this. I just... She understands the problems connected with something this sensitive. We are not going to open ourselves up to a massive lawsuit. She's just being pressured. We are not being pressured. 이건 분명히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맥을 겁장이라고 몰아붙이는 리차드. Oh, Richard! Look, I am not ashamed that I've got a good job and I have every intention of keeping it and getting a better one. That's right, good. 킴벌리마저 회사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사장의 뜻에 거슬려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지요. Except for the course of the second shockwave. Excuse me. Sir, it's not really a shockwave. It was more of a shudder, a heavy vibration right here. 한편 진상조사를 위해 소집된 핵조사위원회 NRC. 감독 잭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는 잭의 동료 직원인 테드와 다른 직원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죠. Enjoying yourself? It's a good party. I saw your zoo piece live at noon. It was brilliant. We got a lot of calls about that. You did. It's good. 채널 3 직원들의 파티가 있던 그날 밤, 킴벌리는 아침 일에 대해 사장 자코비치에게 리차드 대신 사과합니다. 사실 사장은 킴벌리의 추천으로 입사한 임시 카메라 기자 리차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Keep doing a good job, and you're doing one hell of a good job. Our ratings and the research confirms this have gone up because of you. 사장은 킴벌리 때문에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며 그녀를 부추깁니다. 딴 생각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집에 돌아온 킴벌리. 자동응답기에 리차드가 메모를 남겨놓았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Yeah, this is Richard. You really are an asshole, Kimberly.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킴벌리를 자극하는 말이죠. 그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Ted! Ted! I see you, sec. 사고가 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잭은 자신이 느낀 두 번째 신동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동료 테드에게 물어보죠. Yeah, right there. Now, about 15 seconds after the turbine trip, did you feel a secondary vibration? 하지만 테드의 태도가 좀 이상합니다. 핵조사위원회에서 남들보다 두 배나 더 오래 조사를 받은 테드. 그는 회사에서 25년간이나 일을 했지만 이번 일로 회사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로 자신만 희생양이 됐다는 것이죠. Thanks for watching. We'll be back at 6 o'clock tonight. Right now for Kimberly Wells and all of us here at Channel 3 News, I'm Pete Martin. Have a good day, everybody. I can't believe what you said.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뉴스캐스터 핏과 함께 방송을 진행한 킴벌리. 그녀에게 데스크 맥이 다가옵니다. Kimberly? Yes, no long lunch. Have you seen Richard? Not since yesterday morning. No, we're probably going to. 리차드가 그 사고 필름을 훔쳐갔다는 것이죠. 킴벌리가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 책임지라면서 흥분하는 맥. Kimberly, you brought him in on this, so it is your neck. Now, Jakovich is in San Francisco until tomorrow afternoon. I want that film on my desk before he gets back. Richard. 킴벌리는 리차드의 사무실로 달려갑니다. 그가 없습니다. 조수 헥터도 그의 행방을 모릅니다. 킴벌리는 발전소 근처의 술집을 찾아갑니다. 혹시 리차드가 있을까 해서죠. 사방을 두리번거려 보지만 리차드는 없고 대신 잭과 테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Are you looking for somebody? Yes, I'm looking for a friend of mine. Oh,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a drink? Your friend's going to get in. 잭의 권유로 킴벌리는 자리를 함께합니다. Because I was there when the accident happened. Yeah, I saw you there. There wasn't any accident. What was it? A faulty relay in the generator circuit. What? 두 사람은 그날의 사고에 대해 얘기합니다. 추궁하듯 질문을 퍼붓는 킴벌리. 잭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단순한 기계 고장일 뿐 사고가 아니라는 것. 이제 조사도 끝났고 발전소는 다시 가동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잭은 킴벌리에게 취재를 온 거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두 사람의 설전이 팽팽합니다. In anything man ever does, there's some element of risk, right? Well, that's why we have what we call defense in depth. Now that means 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안전장치도 철저하다는 잭. 어떤 경우에라도 방사능 유출 위험은 없다는 것이죠. Even with a faulty relay, even with a stuck valve, that system works. him as well. 결국 킴벌리를 설득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혼자 남은 제게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늦은 밤, 발전소로 돌아온 잭은 혼자서 기계의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분명 어딘가가 이상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잭은 이제야 진동의 원인을 알 것 같습니다. That could be very, very serious. I know, Jack. God damn it. What the hell are we gonna do? Do? Well, we gotta tear the pump down and get a complete inspection. Come on, Jack. You know we can't. 발전소 내 모든 몰딩과 봉합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된다고 믿는 잭. 하지만 공장장 하먼이 반대합니다. Go ahead. We'll tighten up the seals and we'll test it. Let's not tear the whole pump apart. How are we really going to... 이상이 생긴 몰딩 부문만 점검하자는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공장을 가동시키는 게 공장장의 임무니까요. To the 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these are pictures of children we love. 그 시각 포인트 리셉션 센터에서는 핵 반대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They and others like them will be the ones who will inherit the consequences of your actions. And now the 방사능 유출로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가 벌이는 캠페인이죠. Tony Bulagi, 7. Who is it? Kimberly. 캠벌리는 그곳에서 리차드를 발견합니다. All right. It's okay. This is the lady I was telling you about. Richard는 자신이 찍어온 그날 현장 필름을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리학 교수 엘리엇 모어와 핵 엔지니어 그렉입니다. I may be wrong, but I would say you're probably lucky to be alive. For that matter, I think we might. 필름을 관찰하던 그렉은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캘리포니아 전체가 살아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날 사고는 위험한 것이었죠. 그리고 핵발전소의 수위 이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도 설명합니다. 수위가 낮아져 코어가 폭발하게 되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The what? If the core is exposed, for whatever reason, the fuel heats beyond core heat tolerance in a matter of minutes. Nothing can stop it. And it melts right down through the bottom of the plant. 그 피해는 지구의 중력에 따라 핵발전소의 정반대쪽에 위치한 중국 땅에까지 미치게 되죠. 이것이 차이나 신드롬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킴벌리와 리차드. 공장장 하먼의 압력으로 할 수 없이 발전소 가동 준비를 마친 잭은 이제 혼자서 그 문제의 기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안전점검용 엑스레이 사진을 검토하던 중 잭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고장난 기계의 사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점검 당시의 사진을 찍지도 않고 처음 찍은 사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인한 사람은 D.B. 로이스였습니다. D.B. 로이스. Hey, Herman. We got a serious problem. What's the matter now? The pump jet died. 공장장 허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잭. 발전소 전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계의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고 잭은 주장합니다. It's the same picture over and over. Come on, Jack. No contractor can possibly supply every stupid document the government calls for. So they didn't take all the pictures they were supposed to. So what? These X-rays are 6 years old here. 하지만 공장장의 관심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회사는 하루 50만 불씩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오후 3시. 재가동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잭은 망설입니다. 공장장 하먼의 눈초리가 날카롭습니다. 할 수 없이 아주 힘겹게 가동 지시를 내리는 잭. Group 1. Group 3. Group 5. 기계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Yeah. Can I speak to you for a minute? Sure. 발전소는 가동됐지만 잭은 문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진에 사인을 했던 장본인 로이스를 찾아가죠. 로이스는 오리발을 내밉니다. 기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발전소는 6천 년은 더 버틸 거라고요. Wait a minute. 난 잭, 핵조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다급해진 로이스. 떠나는 잭에게 후회할지 말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Hey, Redmond. 돌아오는 잭의 차를 누군가 뒤따릅니다. Who is it? Wait a minute. Who the hell is this? This is my cameraman, Richard Adams. It's all right. For Christ's sake. 잭의 집을 찾아온 방문객, 킴벌리와 리차드입니다. It was not. Did Kimberly tell you I filmed that accident? You what? And I took that footage up to the Point Conception hearings and showed it to a nuclear engineer. Now, you almost uncovered the core, Mr. Goodell. I love that plant. That's my whole life. 평생을 발전소와 함께 자부심으로 살아온 잭. 그는 발전소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회사 쪽 사람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킴벌리와 리차드에게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기계 점검 사진이 조작됐으며 자신이 느낀 진동은 그 기계가 일으킨 경고 신호라고요. 지금 상태로 기계가 계속 가동된다면... But if they ever put too much pressure on that pump, they rupture those pipes. It's the China syndrome. China syndrome. 킴벌리가 대신 대답합니다. 가능한 얘기라고 인정하는 잭. Would you go on television with this?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킴벌리의 마음이 급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사실을 얘기하라고 잭을 설득하죠. 잭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문제의 사진을 넘겨줄 테니 전문가에게 보이고 그 의견을 방송하라고요. 위험부담이 있으니 제3자를 통해 접촉하자는 약속과 함께 세 사람은 헤어집니다. One storm-related death was reported. Power lines were torn down. Right. No, we'll get the phony X-rays first thing in the morning. Then we'll work out the transfer. Have them up there for you. 킴벌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듭니다. 그녀를 말리는 사장 자콥스키를 향해서 소리치지요. Mr. Jakovich, but I am tired of birthday parties with tigers and lions, and it's my story. It's my exclusive. I want to do it. Who's the guy at the plant? What's 자신이 취재한 것이니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요. Next morning, 약속대로 주스 헥터가 잭으로부터 사진을 건네받았습니다. 핵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공청회. 이제 잠시 후면 도착할 사진 자료를 기다리며 킴벌리와 리차드는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생방송도 계획됐고 엘리언 모 박사와 얘기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사진 자료가 쉽사리 도착하지 않습니다. 모 박사는 발표의 지연을 요청하죠. Crucial information which may arrive in about 20 or 30 minutes. If I could have that much of a delay, I would appreciate it. Granted. Hampion. 아무것도 모른 채 사진 자료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헥터는 갑자기 위험을 느낍니다. 바로 뒤에 바짝 붙어오던 트럭이 헥터의 차를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공격. 결국 헥터의 차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헥터가 도착하지 않자 킴벌리는 제게 전화를 합니다. Mr. Bell, it's Kimberly. Did you connect with Hector? Yeah, a couple of hours ago. He hasn't shown up, and Lowell's about to go on. Mr. Goodell, you got to come up and help us. What? You got to testify. 사진을 갖고 직접 와달라는 것이죠. I understand. 결심하는 Jack. No, Mr. Chairman, if I might request another hour. Dr. Lowell, we have a very busy agenda. We will try to schedule you for another day. 엘리언 무어 박사의 발표는 다음 날로 연기되고 킴벌리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같은 시각 잭은 자신의 차가 미행당하는 걸 눈치챕니다. 급회전시켜보지만 끝까지 따라붙는 미행 차량. 결국 공청회 가는 걸 포기하고 발전소를 향해 달립니다. 발전소 정문을 통과해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쉬는 잭. 그런데 공장으로 들어온 잭은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발전소가 최대한의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통제본부로 달려가는 잭. 기계 이상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지만 동료 테드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No, you cannot run it at four. We can't risk another scram.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Drinking for Christ's sake. 그는 이제 충실한 회사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진동이 있었다고 소리치는 잭. 하지만 테드는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Why don't you just go home? 집에 나가라고 하죠.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잭. 마침내 결심합니다. 통제실 경비원의 총을 뽑아들죠. Okay, leave it there, Jim. Oh, Jesus Christ, Jack. Just get out. Go on, get out. Get out. You can't do this, Jack. Oh, I mean it, Ted. Get out. Everybody out. 모두를 내보내고 문을 잠급니다. 그리고 가동 속도를 줄입니다. It's all right, Hector. Hang on. 한편 헥터의 사고 현장. 다행히 헥터는 살아있습니다. 리차드와 킴벌리는 그를 앰뷸런스에 옮깁니다. 이곳에 한 대의 헬리콥터가 불시착합니다. 발전소 간부 빌입니다. Jack Adele has taken over the control room. He's got a gun. He wants to talk to you. 그의 말에 따르면 잭이 무장한 채 통제실을 점거하고 킴벌리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God help you and your company. Is that understood? Jack, I got Kimberly Wells here. Bring her down. We're alone. 잭은 킴벌리 혼자만 통제실로 부릅니다. I'm going to do exactly what I would have done if I'd ever gotten to those hearings. You're going to interview me on television. You mean from here? Yeah, here, now. 이젠 자신이 할 일을 찾았다며 생방송을 요구하는 잭. And we'll listen to anything he has to say. We don't want anybody to get hurt. 핵발전소 이사장 맥카더는 나와서 얘기를 하면 들어주겠다고 심지어 태연한 척합니다. 잭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생방송 아니면 저장고 밸브를 열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 이 발전소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방송에 동의하는 맥카더. 리차드는 이동 중계차를 부릅니다. 한편 회사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중계차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놨으니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할 판입니다. 결국 발전소를 긴급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죠. 그러면 소리 나지 않게 통제실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밖에서 초조하게 이동 중계차를 기다리는 리차드. Hey! Right here! Hey! Come on! 마침내 중계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과 다른 언론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이 부른 구사대, 특수부대도 도착했고요. 발전소를 긴급 정지시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한편에서 시간을 다투며 방송을 준비한 리차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부대가 통제실 문을 열기 위해 작전을 개시합니다. 방송 준비가 다 됐습니다. 캠벌리, you move a little closer to the speaker. Testing, testing. This is Kimberly Wells. Okay, David. Just get a little closer. 마이크를 테스팅하는 킴벌리. 특수부대 역시 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긴급 정지 작업도 거의 다 됐고요. 하지만 방송이 한 발 빠릅니다. Just about ready. Standing by. Do something. My head is. Camera one. Stand by, camera two. Camera two. Go, Pete. This is Pete Martin in the Channel 3 newsroom. This time we interrupt our regular program. 뉴스캐스터 Pete이 발전소로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Ready? Exclusive live coverage. Kimberly? Take, go. This is Kimberly Wells. I'm speaking to you from the inside of the control room of the Ventana nuclear power plant. 잠시 상황을 설명하는 킴벌리. 이어서 잭을 소개시킵니다. And has demanded to make a statement. Mr. Goodell? I'm a ship supervisor here. I have been here since before it ever opened. 얘기를 시작하는 잭. 우선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사고부터 말을 꺼내죠. 너무 긴장한 탓일까? 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You see, what happened was that a faulty relay in the generator circuit caused the generator breakers to trip. 제너레이터니 서킷이니 시청자들의 이야기에는 힘든 전문 용어들입니다. 결국 얘기를 도중에서 그만두는 잭. See, that's the reactor water level. Well, I'm here. Say, I'm not making any sense. No, it's all right. This is so complex. 킴벌리가 그런 그를 안심시킵니다. 괜찮다고 계속하라고요. You give us a word, we'll cut the circuit. Okay. so complex. It's simple. McCormick, we're ready to begin the scram procedure. It's terribly complex, and it's very difficult. That happened, but that's not why I'm... The vibration was not normal. 이제 진동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한 잭. 순간 통제실 비상벨이 울립니다. 안 된다고 소리치는 잭. 하지만 늦었습니다. 발전소 긴급 정지시키는 작업이 완성된 것이죠. You idiot! You idiot! We've lost our picture from the Ventana nuclear plant. 생방송 중이던 화면도 꺼져버리고 특수 부대마저 문을 열었습니다. Jack에게 총을 난사하는 부대 요원들. Stop it! 죽어가는 잭.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입니다. What did he say? 난 느껴. 진동이 또 시작된 것입니다. 순간 잭이 울었음을 깨달은 테드. Pump 기계가 흔들립니다. 전기도 나가버리고 아수라장이 된 발전소. Ted가 메인 파워를 끄라고 소리칩니다. 한참 후에야 서서히 멈춰지는 진동. 그 사이 잭은 죽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This afternoon, an armed man with a gun, an employee of the Ventana plant by the name of Jack Goodell, took over the control room. As you saw a moment ago, an interview started. We were about 3 minutes into it when we lost the signal. However, we do have a second minicam at the location. And no sound, but we have picture. 방송을 다시 시작한 채널 3.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서 회사 측은 다른 언론에 대고 사건을 조작해 댑니다. The situation inside was resolved. The Ventana nuclear plant is secure. 발전소는 안전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What happened? Emotionally disturbed employee. 사건의 발단을 묻는 기자들. 회사 측은 대답합니다. 정신 이상의 한 직원이 술에 취해서 통제실을 점령했다고요. And Ted Spindler, Mr. DeYoung is the superintendent of the plant, and Mr. Spindler was in charge of the operation throughout. How did you stop Goodell? What happened to the television? What happened to the television? You can't watch your picture, fight for it, please. There's Kimberly. What happened to the controls? Kimberly, Mr. DeYoung, you were inside. Mr. DeYoung, a few minutes ago. Kim, no, please, tell let us me what ask happened the inside. 김벌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국의 마이크를 뺏어들고 질문을 퍼붓습니다. 잭이 총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뭐죠? 특수부대는 누가 보냈나요? 동료 테드에게 다시 묻습니다. 잭이 흥분한 상태였나요? 술에 취했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뭔가요? I don't know. Don't know how he will account for his behavior today. 모른다고만 대답하는 테드. 킴벌리는 테드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더 이상 뭘 숨기려 하냐고 얘기하라는 것이죠. Agree with that? Should it be shut down? It's not my place to say. If it's not your place, Mr. Spindler, whose is it? Ted, we have to whose go is now. Who is it, Mr. Gibson? If there's nothing to hide, let him speak. 공장장과 회사 측은 그런 테드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순간 자신을 놔두라고 소리치는 테드. 잭은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킴벌리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발전소에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까? 테드는 인정합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발전소는 조사가 필요하다고요. 위험한 상태라고요. 마지막으로 잭은 미치광이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외치는 테드. Mini cam, remind Kimberly we're still live. Mr. McCormick, let me repeat myself. Ted Spindler is only an employee. He does not speak on behalf of California. Come on, Kimberly, hustle it up. We're on the air. Pete, I met Jack. How many times were you shot? We're on the air. I met Jack Adele 2 days ago. 카메라 앞에선 Kimberly. 잭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방송을 계속합니다. 잭은 발전소의 폐쇄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올바른 사람입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This is Kimberly Wells live at Channel 3. 이제까지 채널 3의 Kimberly Wells였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Went into the control room. Something took place there to trigger the action. Mr. Goodell died at the controls of this atomic plant. Val Plenard, Channel 7 News. Look at Shark Carousel. It turns the room so you don't have to. 오늘 길어보는 한 편의 영화는 차이나 신드롬이었습니다. 오늘 FM 영화 음악의 마무리는 서울 역삼동 강성모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TV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홍보하는 광고가 믿음직하고 성실한 배역을 자주 맡는 탤런트를 앞세우고 행해지고 있다.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라고 믿음직하게 생긴 그가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리고 광고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푸른 들판을 평화스럽게 뛰어간다. 섬뜩하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내일 뵐게요.